깨물어놓은 사나이 간연인 심청이 한 번씩 주위를 둘러봐 나는 아파도 모르고 있잖아 You make me loyal, you make me hero, you make me genius 주는 게 많아 근데 왜 너만 불행해질까 나를 위해서만 숨을 쉬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 나는 멍청해 멍청해 너를 맴돌게한 싸가지 싸가지 yeah, yeah. 악마의 속삭임 욕심을 널 밀어내니까 내가 늦더라도 기다리지 마 I make you patient, I make you puppy, I make you hungry